초신에 중손녀였죠. 소년이 소녀를 처음 본 것은 개울가였죠. 매일 하얀 목에 소녀는 개울에서 보여줘. 바보 하면서 던진 조약돌을 소녀는 깊이 간직해 있었죠. 개울의 소녀가 보이지 않으면 소년의 가슴은 허전했었죠. 소녀의 맑고 고운 눈과 마주쳤을 때 소녀는 눈을 떨구었었죠. 우리는 산 너머로 구경 나갔죠. 소녀는 보랏빛과 도라지 꽃을 좋아했었죠. 소녀는 누런 송아지 타고 소녀를 보았죠. 이 얼굴과 분홍 털옷은 소녀와 하나로 보였었죠. 소나기 때문에 불어난 개울을 소년의 등에 업혀 건너갔어요. 소나기 둘만의 가슴에 넘치는 물줄기 아 소녀는 병들었다네. 소녀는 영원한 이별을 걷던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그렇게 이별해줘. 소녀는 소녀가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이유를 몰랐어요. 이유를 몰랐어요.